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9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일본의 한 일러스트 작가는 꼬박 1년 동안 매일 오후 3시의 일상을 그림과 글로 기록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매일 오후 3시의 일상.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다 달라요. 다. 컴퓨터 앞에서 우동을 앉아서 먹고 있는 1월 4일의 3시. 일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며 잠시 숨을 돌리던 2월 28일의 3시. 우울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3월 15일의 3시. 9월 27일 오늘 오후 5시 내 모습은 어땠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내 모습을 기록해 둔다. 재미있는 생각인 것 같죠? 그때 내가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매일매일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다른지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하루 중에 어떤 특정한 시간이 특별해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기껏해야 정해진 점심시간, 퇴근시간, 뭐 약속시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매일 같은 시간에 내 모습을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몇 시가 좋으세요?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을 찾게 되겠죠? 자, 지금은 오후 5시. 이 시간은 어떤가요? 잊고 있던 생각이 또는 그리운 얼굴들이 하나 둘씩 걸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곡으로 스팅의 Shape of My Heart로 시작할게요. Maybe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I'm not a man, but too many faces. The mask I wear is one. For those who speak know nothing, and find out to their cost, like those who curse their luck. For those who fear a loss,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Shape of my heart.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주제가 있는 이야기로 저희가 함께 했는데, 저희가 그때 가제로 정했었는데 저희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How are you? 라는 코너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데 일단 인사해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강연입니다. 네. 저희가 물망에 오른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갖고 오신 네, 게. 네. 그래서 제목을 정해보자고 하셔서 네. 제가 세 개를 생각했거든요. 네. 아, 첫 번째가 뭐였냐면, 겹치지 마는 않는 이야기. 아는이 아니고? 예, 네, 않는 이야기. 너무 겹치는 게 많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영화에 볼까? 그림에 볼까? 책에 볼까? 책에 볼까? 뭐, 또, 사는 얘기 해볼까? 이랬더니, 그 코너가 다 있는데? 계속 DJ님께서 그러셔서. 있지만 소재가 분명히 같다 생각하지 그건 아니거든 라고 제가 그건 겹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예, 코너가 네. 좀 길죠. 네. 그리고 확 와닿지 않는다는 이유 하에 이제 그거는 제거가 됐고 두 번째는 자아상 혹은 자화상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말이거든요. 네. 근데 또 뭐랑 겹치잖아요. 네. 제 블로그 이름하고 겹쳐서. 예, 저는 늘 생각해요. 제가 남 얘기는 잘 못하는데 제 얘기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참 잘하세요. 제가 남 얘기는 정말 뭐 모르겠어요. 뭐 저도 잘 저 자신도 모르니까. 모르는데 남 얘기를 뭐 그런 얘기에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 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라는 의미.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의미인데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한 게 하와이예요. 예. 우리가 뉴질랜드 와 있고 뭐 늘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여기 왜서 있지? 그러니까 키위들이 늘 물어보는 말이 그냥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네. How are you? 그러는데 갑자기 딱 멈춰서 나 괜찮나 오늘? How are you today? 괜찮은 거야? 이게 한국말로 하면 안녕하세요인데 안녕이 뭐 아무런 탈 없이 편안함? 네. 혹은 또 서로 친한 사이에서 뭐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하는 이야기라고 네. 하는데 참 중의적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또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How are you랑 안녕하세요랑. 그래서 나 괜찮나? 잠깐 서서 나를 네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좋죠. 예, 그래서 DJ님도 이제 그걸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와이입니다. 예, 하와이로 가기로 했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How are you? 예, How are you today? 예, 네. 그래서 첫 곡으로 제가 고른 것은 수잔 베가의 Solitude Standing인데요. 왜 Loneliness랑 Solitude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외로움하고 네. 고독은 다른 고독은 거죠. 차원이. 즐기는 거고 예. 솔리튜드는 즐기는 거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차원 다르죠. 예 솔리튜드 스탠딩을 좀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싶어요. 외롭다고 투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걸 즐기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곡으로 정했고 이 곡은 또 제가 페이스북 친구로 알고 있는 그 늘 지켜보고 있는 사회자님을 지켜본다니까 조금 약간 스토킹이 떠오르긴 해요. 스토킹이 떠오르긴 한다는데 저는 지켜본다는 말도 좋아하거든요. 바라본다는 거는 약간의 욕망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뭘 바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바라본다기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아무 말 없이 평가 없이 지켜보는 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켜보고 있는 페북 친구가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네. 되게 제가 예 좋아하면서 지켜보고 있죠. 아름답다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조금 예, 다른가요? 예, 굉장히 신실하시면서 늘 고민하세요.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고민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고민하면서 키우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늘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아기하고 되게 즐겁게 들었다고 포스팅한 곡이 이 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Solitude Standing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네네. Solitude stands by the window. She turns her head as I walk in the room. I can see by her eyes she's been waiting. Standing in the slant of a late afternoon, and she turns to me with her hand extended, her palm is split with a flower with a flame. Solitude stands in the doorway. I'm struck once again by her black silhouette, by her long cold stare and her silence. I suddenly remember each time we've met, and she turns to me with her hand extended, her palm is split with a flower with a flame. Together in the dark. 슈안 벨버스의 솔리튜드 스탠딩 듣고 오셨는데, 글쎄 저는 아까 말씀하시고 음악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와 하와이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차이를 느끼게 할까? 물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차이를,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단어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긴 하지만 그 역사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안녕, 우리 뭐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기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평안하고 그쵸. 질서가 지켜지고, 그러니까 내 자신 관점도 다른 것 같고 범위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구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고독을 뭐 즐기는지 외로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집안이 평안한지 별탈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회 전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가정은 다 잘 살고 있는지, 밤새 어디 죽은 사람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그쵸.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되지 않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안녕을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통념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예, 스스로 안녕을 찾아야 되는 사회죠. 네, 네. 나라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네. 이렇게 지켜주는 바운더리 안에 보호받는 느낌이 아닌 그냥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체크하면서 확인하면서 잘 지내는지 네, 확인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녕이 참 소중하네요. 그러니까요. 밤새 안녕했니? 네, 이런 네, 말. 네, 네. 그게 좀 전에 왜 그쵸. 바라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아니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이쪽은 지켜보는 것을 좀 넘어서 그 타인을 아니면 내 이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너 그러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이거랑 너네 가족 잘 있어 이런 거랑 다른 의미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점하고 이게 범위가 좀 다른데 아마 이제 그게 넘어가다 보면, 근데 그게 좀 잘 넘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하와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참 좋은데 그쵸. 너무 그게 고립되는 느낌 아예 이제는 그 전에 갔던 관심조차 끊어버리는 단절된 느낌은 좀 받잖아요. 한국 저희 사회에서 예. 그런 시대착오적인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 단어 하나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 걸 듣고서.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하와유라고 물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각자에게 그쵸.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까 네. 노래 들으면서.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저와 DJ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하와이 물어보면서 그러니까요. 잠깐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참 좋겠어요. 이름 이제 안 바뀔 거예요. 네, 하와이 네. 그래서 안녕이란 말을 생각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승철 씨 안녕이란 노래가 있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헤어지지 마. 안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죠. 이거는. 네네. 이제 네. 근데 이제 안녕이라고 딱 쳐봤더니 영화가 되게 많네요. 한국 영화가. 영화가 많아요. 대여섯 개 나오네요. 안 본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전혀 다 안 본 건데. 예. 그래서 안녕이란 말이 이제 안녕이란 노래는 일단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솔리튜드 스탠딩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른 사람이 고흐예요. 빈센트 반 고흐. 네네네. 제가 또 하나에 미치면 막 엄청 다 책을 다 사들여가지고 막 읽는 타입인데 네, 파고 또 파고. 네. 고흐 책 전시회 갔다 오고 고흐 그림을 보면서 제가 쭈르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병동에서 그 왜 막 물감을 먹고 이런 행동을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린 그림이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 다시 보고 싶은데요. 네, 그 그림을 딱 봤을 때 무슨 병동 그림인데 눈부시게 아름다운데 그래요. 어떤 상태에서 그린 그림인지를 제가 알고서 봤더니 눈물이 뚜루룩 흐르더라고요. 저 사람은 참 정말 솔리튜드 스탠딩은 그러니까 그 제목을 봤을 때 고흐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태오 그 동생 태오랑 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본인을 지지해 준 사람이잖아요. 돈까지. 그러니까 책임 그렇죠.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 살면서 근데 단 한 사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 그림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른 곡이 스테리 나잇 빈센트 예 노래인데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두 곡 다? 네, 그냥 좋게 또 들어보고 네. 아,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아름다웠던 추억을 회상하며 그대 잠든 얼굴 바라보다가 그대 이마에 입맞춤 하고 마지막이 속삭였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어떠셨어요? 저는 그 잠깐 이게 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저 왜 눈물이 나요? 제가 이제 그림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네, 네. 빈센트 반 고흐 그 다시 한번 이제 음악 나가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그래서 이런 시간이 언제였나 싶기는 해요. 이런 뭐 그림을 감상하고 거기서 그 사람의 영혼을 느낀다고 하나? 그거죠. 그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무관 너무 바쁘다는 것도 핑계고 네 핑계 무관심이죠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삶의 환경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 가는 내 모습을 방관하는 그쵸 그리고 뭔가에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을 때에 다들 불협화음 불협화음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귀찮음도 아니고 어떤 단어로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맞겠죠? 네, 무서운 거죠. 무서워요. 네, 내가 깊이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혹은 가족한테 제일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뭐 비난받을까 맞아요. 이분 같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보고 와 이렇게 뭔가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이는 이런 작품이나 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그래 우리 그리잖아요 어렸을 때 아 넌 커서 어른들이 하는 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 success 근데 그 단어가 저는 그거 거부합니다 근데 이분들 당시에 그 삶은 success가 안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번 왔다 한번 가는 삶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하와이 얘기해서 지금 너무 근데 제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나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봤거든요. 옛날에 그 덕수궁에서 한번 제가 네. 아주 오래전에 네. 갔다가 거기 미술관에서 네. 봤던 기억이 네. 나요. 지금 얼핏.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또 명작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지나서 나이가 지나서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쏟아부었기 네, 때문이죠. 네. 근데 How are you? 이 질문이 정말 오늘은 이렇게 가슴에 콱 박히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자아상 혹은 자화상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도 고흐가 자화상을 정말 많이 그렸잖아요. 그렇죠. 자화상을 왜 그릴까요? 글쎄, 본인 자신의 네. 그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건 아니에요. 어, 그래요? 1번 문제는 돈이 없어서요. 아. 모델을 구할 수가 없기 맞다, 때문에 맞다. 본인을 모델로 그리는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게 나를 파고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아상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화상은 그 자화상 보면 실제 본인 모습하고 다르거든요. 본인 모습은 약간 그렇죠. 사진을 봤을 때 실망을 하게 되죠. 어, 근데 예. 그거에 조금 그거에 더... 다른 내가 보는 나를 그리는 게 자화상이거든요. 고흐가 블루하고 옐로우 대비를 되게 많이 그쵸, 썼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본인을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을 한 거죠. 예술가로서. 고흐에 대하면 기이한 행동을 많이 그렇죠,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창녀들하고 결혼하고 본인은 창녀를 구하는 예술하고 믿었었죠. 믿었었고 뭐 얘기가 너무 깊이 가죠. 너무 깊이 가요. 네, 좀 나올까요? 네네. 네, 어쨌건 본인에 대해서 파고드는 뭐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라도 그냥 살짝 돌아봐야죠. 그래서 자아상 을 만들어가는 내가 원하는 자아상 참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참 내가 그러니까 만들어가는데 그 네.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참 그 결림돌은 아니지만 과정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곳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들은 솔리튜드 스탠딩을 네.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제 또 가볍게 한번 얘기하자면 제가 고흐 그림에서 너무나 강렬하게 본 게 사이프러스 나무거든요. 시커먼 나무가 그 이름이 네, 사이프러스예요? 시커먼 나무가 불타는 듯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맞닿은 그 키 큰 시커먼 나무를 고흐가 꿈틀거리게 그렸잖아요. 네, 살아있는 느낌 나죠. 저는 이제 그걸 이해하기를 하늘과 맞닿아 올라가는 이런 유일한 나무라고 생각해서 고흐가 그렸겠다라고 제 자의적인 해석을 했는데 뉴질랜드 운이 그림에 있던 그 사이프러스가 지천으로 널렸더라고요. 뭐 유럽에서는 무덤가에 심는 나무라고 꺼렸대요. 근데 여기 막 집안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기이하게 제가 봤는데 그랬겠네요. 네네. 근데 멋있어요. 막 그 꿈틀거리며 올라가는 그 형태가 뭔가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꿈틀거림에 뭔가 네. 나도 같이 꿈틀거리고 싶은데 네. 그게 참 그걸 이렇게 그 인지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 지금의 모습으로는 네. 꿈틀거리는 것조차 네. 내가 꿈틀거리고 있나? 너 배부르구나? 이러는 거죠. 지금 네가 살만하구나.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이것보다는 먹고 살기 바쁘지만 다 바쁘죠. 다 치열하게 살잖아요. 누가 안 그런가요? 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건 그냥 잠깐 돌아보죠. 뭐. 네네. 예. How are you? 참. How are you today? 지금 예술가 얘기를 했지만 네네. 우리 작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이런 예술가들 있잖아. 네. 연극하고 네. 이런 사람 공통점이 뭐게? 이런 거예요. 13세 소년이 뭐 네. 가난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오 뭐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물어본 거예요. 예, 저한테 물어보길래 오 뭔데? 너 뭐라 생각해? 그랬더니 다 트라우마를 가졌다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깊게 생각해봤나 봐요. 맞잖아요. 트라우마를 푸는 과정이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탁 떠오른 게 그 영화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 한국에서는 그냥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너무 안 와닿지 않아요?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 뱅크스 씨 구하기. 뱅크스 씨. 나이든 일반 구하기도 아니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디즈니 아시죠? 네, 디즈니라는 사람이 디즈니라는 영화사를 만들면서 그 메리 포핀스라는 네. 뮤지컬 영화를 네네.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네네. 작가를 이제 영국에서 모셔와서 네. 대본을 쓰고 그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노래가 뭐라고요? Let's play, Let's Go Play a Kite예요. 네, 맞아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정말 트라우마를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풀어갈까 노래 잠깐 들으면서 네.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이제 막 그 장면이 떠올라요. 두 작곡가랑 작가랑 막 이렇게 춤추면서 춤을 추면서 네, 네. 이제 노래를 만들어가는 네, 네, 맞아요.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With tuppence for paper and strings, you can have your own set of wings. With your feet on the ground, you're a bird in flight, with your fist holding tight to the string of your kite. Oh, oh, oh, let's go fly a kite up to the highest height. Let's go . 저희가 주제가 있는 이야기로 처음에 한번 예. 가지를 시작했었잖아요. 예. 참 그 제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와유 하면서 이게 참 제목이라는 게 이게 자아상에서 자아상을 찾아가는 이 모습 참 저한테는 감동적인데요. 이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도 그렇고 되게 감동적이에요. 제 마음에 뭔가 약간 꿈틀거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신 노래는 실제 메리 포핀스 음악을 담당했던 셔먼 형제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연을 날리자며 그러니까 노래를 만드는 네네네. 과정인데 이 과정도 마찬가지 제 작은 애가 얘기했듯이 트라우마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작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 내 안의 트라우마와 화해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제가 이 영화 보고서 이제 한마디를 딱 썼는데요. 내 안의 트라우마와 화해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이 메리 포핀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나 작가의 어린 시절에나 네네. 그리고 엄마의 가장 작가의 가장 트라우마였던 엄마와 화해해가는 과정이죠. 화해라는 거는 뭐 완벽한 이해는 아니겠지만 아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번에 그 바그다드의 네. 바그다드 카페. 예, 네, 그거하고도 또 네. 연결되는 것 같은데. 다 연결되죠.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작품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겹치지만은 않는 이야기다. 예, 네, 모든 이야기는 같다고도 얘기할 수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각자의 삶도 네. 아무리 뭐 하루의 삶이 똑같이 주어져도 네. 똑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생활하고 또 자고 그러지만 그 안에 정말 겹치지만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네. 하루를 채워가고 있는데 네. 제가 아는이 아니라 않는이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지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는은 과거니까 그렇죠. 겹치지만은 않는 이야기를 않는 우리는 이야기. 만들어가면서 자아상을 그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좀 전에 화해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라우마 뭐 아들이 말씀하신 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글쎄요 이거 뭐 우리 삶의 어떤 면에서는 그걸 전 고난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약간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같은 그러니까 화해라는 것도 결국은 화해라는 느낌이 뭔가를 내가 수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요, 네. 넘어간다, 화해하고 수용한다 이런 비상 그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넘어가는 건 아니고 통과해 가는 거고. 통과. 예. 네. 그리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완벽한 이해란 있을 수 없는 거고 이해란 말도 참 어렵다기보다 쓰기가. 자의적인 거죠.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한다. 아, 그게 편하죠.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편하죠. 저도 그게 내 편하고 마음의, 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예. 그렇군요. 저도 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젖어 있는 부분. 근데 뭐 그게 또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네. 근데 글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든 통과를 하든. 근데 이제 그게 그 삶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뭔가 계속 좀 전에 말한 자아상에서 자아상으로 가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통로들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 못하든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3회 방송을 했는데 네. 그동안 오면서 늘 생각하기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와서 약간 푸는 느낌을 가지고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제가 마음대로 정해서 왔었는데 사실은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건 뭐지? 뭔가 오고 있거든요.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고 있고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고요. 뭔가가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 네, 그렇지만 제가 늘 살아왔듯이 받아들일 건데 그거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기로에 서 계시군요. 네. 뭔가는 오고 있고 저는 받아들일 거고 근데 두려운 거죠. 그치만 받아들일 거예요. 궁금은 하고요. 예. 궁금한 건 못 참아. 예, 못 참고.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How are you today? 그러니까 오늘, 지금, here and now. 나한테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자꾸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중력의 법칙인가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내려가요, 생각이. 과거에 머물게 되고 아니면 또 지금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의 나의 판단을 좀 흐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글쎄 뭐 우리가 당장 지금 이렇게 방송을 또 어차피 하고 있지만 지금 방송 끝나고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면 내일은 나한테 보장된 게 아닌데 자꾸 보장된 것처럼 살려고 천년만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안주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아까 그 넘어간다는 표현에 그런 말씀 생각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걸 딱 들으면서 아, 내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에서 오는 생각의 그 차이가 되게 많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냥 나한테 지금 뭐가 오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과거나 미래에 매이지 않고 글쎄요. 지금 풀고 싶어요. 저도 지금 풀고 싶은데 어제 저도 이제 큰애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큰애가 싫어 딱 이러더라고요. 두려운 건 아니고 싫은 거야. 그게 두려운 거거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두려운 게 아니라 싫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를 믿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 뭐 뉴질랜드에 산다는 건 굉장한 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몇 년을 사셨건 저야 뭐 얼마 안 됐지만 늘 모른다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 두려움이. 생각.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취직도 했지만 이제 두 달 됐어요. 네. 중국 회사고 네. 정말 두려웠거든요. 처음에 네, 정말 두려웠고 네. 주위에 듣는 얘기도 뭐 무시무시한 얘기도 네, 많고 네, 네. 근데 그분들은 조언을 해주시는데 네. 본인은 안 해본 거예요. 그걸 네. 왜 조언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출근을 하고 2주 동안 사인을 안 했어요. 두려워서. 근데 이제 결국 사인을 한 이유는 어차피 나한테 온 거고 나는 이 길을 받아들여야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엄청난 그 타겟이 있었는데 뭐 안 되면 많은 거고 그 타겟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안 되면 많은 거고 어차피 나한테 온 거야. 잡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했고 지금 두 달 다녔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은 그거보다 열 배는 두려운데요. 네네. 잡아보죠. 네. Squeeze the today. 까르페 디엠. 네네. 네. 저번에 우리가 또 겹치지만은 않은 이야기인데 계속 왠지 이게 겹치는 느낌이 자꾸 돌고 나는데. 돈다 느끼시죠? 네네.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How are you today? 네. 코너가 틀려요. 네. 네. 하여튼 저도 이 시간이 글쎄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아, 네. 네 참. 제가 또 생각한 게 있는데요. 누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를 하면서 사는 게 좋냐고. 네. 왜 사냐고. 사는 즐거움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되물어봤죠. 어려우면 제가 잘 되묻거든요. 네. 답하기 본인, 어려우면. 아, 본인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즐겁기 위해서 산다고 즐거우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를 구분짓는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Just fun은 아니다. 즐거운 걸로만 끝은 아니다. 아, 그렇죠. 세상은. 네. 그렇죠. 네. 그건 하나의 그냥 함축적인 단어지만 나를 네. 표현하면 그냥 멋있게 보이라고 하는 말인가? 네, 우리 애들이 저를 놀리는 말이 있는데 진지충이라고요. 충이란 말은 그 벌레는 사람하고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은 벌레를 죽이죠. 같이 살기 싫어하고 네네. 혐오스러워하고. 근데... 그러니까 충이란 말에는 그 혐오감이 담겨 있잖아요. 요새 여혐 많이 뜨잖아요. 혐오감이 담겨 있는데 진지충이란 말은 엄마는 웃을 줄을 모르고 뭐가 다 그렇게 진지해. 재밌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막 재밌다고 보여주는 게 저는 왜 이러는 거야? 이런 항상 반응이 이러니까 아 엄마 좀 웃어보자고 이러는데 엄마 웃기 전에 궁금한데? 아, 힘들어. 엄마 그 진지충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러는데, 예, 저도 이제 저를 비하하면서 진지충이라고 잘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지충으로 있고 싶어요. 세상을 사는 저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누구나 다 나름의 그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걸 어느 정도 경계선에서 네. 적당히 타협하느냐, 아니면 네. 나의 그 진지한 부분을 조금 더 나갔냐에 따라서 그죠 이제 뭐 주변 반응이 달라지는 네, 거겠죠. 심하게 진지한 사람 보면 저도 짜증 나죠. 그죠? 약간 이제 좀 옆에 사람이 필요해. 약간 네. 그걸 이렇게 조율해 줄 수 있는 네. 네. 막 가려고 할 때 좀 잡아주는 사람이 네, 우리 네. DJ님이죠. 또 그래서 우린 만났고 네. 네, 이 시간에 또 이런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는 네. 참 축복인 것 같고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돼요.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하와이 네. 안부 물으면서 네. 마지막 곡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마지막 곡은 아델의 헬로우입니다. 아, 왠지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hen we were younger and free.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 a million miles. So hail from the other side. I must have called a thousand times to tell you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I've done. When I call you, never seem to be home. From the outside. typical of me to talk about myself. I'm sorry. I hope that you will. Did you ever make it out of that town when nothing ever happened? It's no secret that the both of us are running out of time. So hell from the other side.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사이트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글렌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지금은 6시네요. 여러분의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또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저는 인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돈 맥클레인의 And I Love You So 입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And I love you so. The people ask me how I've lived till now. I tell them I don't know. I guess they understand how lonely life has been. But life began again the day you took my hand. And yes, I know how lonely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I don't let the evening get me down. Now that you're around me, I thoughts are just for me. You set my spirit free. I'm happy that you do. The book of life is brief, and once a page is read, all but love is dead. That is my belief. And yes, I know how loveless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I don't let I don't know.